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녹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한 3시,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철학과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저는 신약 공부하는 N1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1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중요하죠. 네. 네. 잘 쉬고, 잘 놀고, 네. 잘 공부하고. 네. 먹고, 좋습니다. 운동하고. 네. 네. 아, 운동도 하셨어요? 네, 운동. 아, 그 요즘에 트레드밀 공부법 어떻게 잘 돼가세요? 이제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네. 살 빠졌다는 소리를 조금씩 듣고 있고. 얼굴이 잘 빠졌다. 네네. 빠졌나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네. 그냥 네. 시도 때도 없이 걸으니까. 네. 하루에 한 2시간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또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걷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네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네. 체력이 네. 조금 기초 체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걷고 네. 또 잘 자기 전에 또 걷고 네. 좋네요. 좋습니다. 2017년은 기초 체력 보충의 해로 정하고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네. 참, 네.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체력이 개선이 되는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걷는 게 많이 늘었어요. 네, 길거리를 걸을 때도 이제 좀 향상된 실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네. 본인의 기초 체력이 드러나거든요. 네. 뭐 한 두세 시간 걸으면 이제 막 더 못 걷겠는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나타나잖아요. 네. 네. 걷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평소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또 예, 이야기가 걷는 이야기로 또 갔습니다. 어떻게 예.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주위 분들에게 또 카드도 좀 쓰고. 아, 네. 저도 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뵈야 될 분들 좀 뵙고. 네. 네.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또 그 리뷰를 하나 써야 돼가지고. 오. 네. 그래서 영어로 좀 쓰느라고. 영어로. 바빴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 뭐 저널에 나오나요? 네. 야. 저희가 잘 아는 저널이에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그 요즘에 네. 그 매일매일 이제 할 일과를 조금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루에 꼭 하나는 아티클을 읽자. 한 편씩은 네. 그렇게 좀 정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이제 정말 이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네요. 네, 하루에 하나는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프린트아웃을 네. 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밑줄을 쭉쭉 쳐가면서 네. 읽진 않더라도 밑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면 읽은 거잖아요. 네. 칠하기 공부. 그렇죠. 네. 칠하기 공부. 네. 색깔별로 이렇게 칠하기. 그렇죠. 색칠 공부. 네. 아니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네. 프린트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솟아나요. 네, 네 샘솟아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억누르고 그냥 참고 계속 읽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피곤해지면 이제 그 패드에 옮겨가지고 패드로 이렇게 또 좀 보다가 네. 자다가 또 깼다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하죠. 힘들어요. 네, 하루 네. 종일 막 시도하고 해도 이게 또 뭐 몰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그렇죠. 또 네. 뭔가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하면 또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싶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또 페이스북 다른 글 읽게 되고 네. 예,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그렇죠. 말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헤매고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우울해지는데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모여서 방송을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할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일주일 내내 방송 시간만 기다려요. 네. 제가 요즘에 사회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교회 생활 끝나면 금요일 주일 네 교회 사역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거의 아무도 안 만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네 저희 집주인 집주인이랑 오늘도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어, 그러셨구나. 부쩍 집주인과 친해지는 네.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어, 가족분들이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곧 올 겁니다. 네. 네. 어, 촛불집회 9차가 열렸습니다. 와, 아니 9차까지 대단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렇게 멀리서 응원만 할 뿐이지만 아, 정말 거기 계속 참여하고 계신 예,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다는 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 최순실 부역자들이 박근혜, 네.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이 계속 뗄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기름을 막 붓고 있죠 예, 분노의 네. 뗄감 꾸준하게 정말 그렇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뗄감을 제공해줘서 네 안 나갈 수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나가시는 분들 네. 의지를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네. 또 나가는 것이 거겠지만 정말 그래도 뗄감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김진태 네. 그 맞불 예, 집회, 예, 태극기 집회. 참 이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제가 예. 참 이 입이 너무 예, 근질거려서 예. 의원이라 차마 말을 못하고 예, 아무튼 그 김진태 씨가 또 이제 맞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네. 어, 뭘 이렇게 잘못했냐, 어. 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름을 이제 퍼붓고 있죠. 네, 네. 예. 제가 그 그 정봉주의 전국구를 들어보니까 네. 그 이재명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인터뷰를 하는데 그 김진태랑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진태가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저분은 저기 진보에서 내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는 진보 쪽에서 저렇게 날리는데 나도 날릴 방법은 진보에서 날릴 수는 없고 보수에서 보수에서라도 좀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다. 네. 그런 좀 비교 의식에서 그렇게 네네. 그렇게 나서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다 그런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비교 서로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네. 친구끼리도 맨날 그 수능 점수 모의고사 나오면 비교하고 네네. 이러면서 또 우정이 또 갈라지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네. 사법연수원의 동기인데 또. 어 김진태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이재명은 중앙대밖에 안 나 중앙대 나왔는데 뭐 중앙대 훌륭한 대학이지만 김진태가 생각할 때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 이런 거 비교를 통한 열등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네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스러워지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맞불 집회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참 안타깝고 네. 네. 돈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추운데 나와서 하시는데 사실은 네. 이 전국적인 여론이 네. 사실 그런 맞불 집회가 생길 없을 정도로 사실 95%의 국민이 네. 그 박근혜 정권을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보수적이신 분들은 또 자기들만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가 네. 그런 글을 올리면은 또 좋아요 엄청나게 받고. 네. 또 댓글이 또 막 응원하는 댓글이 엄청 달리거든요. 네. 댓글 알바도 있을 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우리는 또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만의 또 골이 깊어지거든요. 우리만의 생각의 골이.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은 또 그쪽만의 생각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네. 이 SNS 사회에서 사실 이게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 양극단의 생각이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융합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양 극단으로 더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의견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또 우리는 또 저 일베 같은 거 팔로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사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사실 네. 살기 때문에 네. 네. 저 반대편에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우리는 네.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 참, 네, 아무튼, 그, 네. 우리 그 동양적인 철학의 생각에서, 네, 예, 봤을 때는, 이 항상 조화를 잘 이루고, 네, 예, 또 이제 양극단을 제하고, 이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네, 예, 굉장히 이제 현명한 길이라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네. 어, 좀 우리의 그 철학 사상을 배운 대로, 네. 좀 그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이 항상 양 극단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양 극단에서 좀 벗어나서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네. 또 한번 들어보고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요즘 종편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아 근데 종편에서도 아직까지도 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돌아서셨는데, 근데 저희는 젊은 우리 진보들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같이 좀 끌어안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렇죠. 네. 시도를 하는 거는 중요하죠. 네. 그, 네. 이렇게 먹히지 않아서 문제지만 전도를 좀 이렇게 하면 네 먹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권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서도 늘 네, 권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걸 권해드리고 권하고 네,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본인의 네. 선택이니까 요원하고 힘든 일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는 해야죠. 네, 네. 그 지난 주에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저희 컴퓨터로 녹음을 하다가 네. 컴퓨터 파일이 그러니까요. 다운이 돼버려가지고 무료 프로그램 오데시티를 쓰다가 네. 오류가 나는 1시간 반을 녹음한 거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다른 녹음기로 이제 대비용으로 녹음을 네. 한 걸로 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녹음이 돼갖고 네. 그렇죠. 들으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네. 네. 그거는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네.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 음질이 예, 너무 안 좋았던 것을 예. 예, 일단은 사과드리고요. 내용 면에서 사실 이 음질이 나쁜 것을 압도했다면 네. 저희가 사과 말씀 올리지 않겠지만 네. 그냥 내용도 그래서 예, 음질이라도 좋았어야 됐는데. 네. 예. 예, 그 오늘도 이제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죠. 예, 오늘은 네. 제발 뻑이 나지 않기를.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같은 분들이? 네. 엿장수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글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계는 질문할 줄 모르고 비판할 줄 모르는 멍청이들의 속을처럼 보인다. 네. 네. 뭐 할 말이 없죠. 네. 예. 네.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독일 교회의 풍토를 보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이런 풍토가 예,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보면은 이번에 그 많은 문제가 된 사람들 중에 네. 뭐 김기춘, 황교안, 이정현, 네. 네. 최태원, 네.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네. 네. 이 기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악의 축에 네. 이 기독교인들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으면 네. 예,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욕망을 추구하는 그 기독교,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한 네. 이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성, 네. 예, 이거를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읽으면서 그 저는 여기 엿장수님 첫 번째 댓글을 읽으면서 너무 또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을 또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코스모 폴리탈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강남순 교수님의 그 진단 네. 거론하면서 여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내가 관찰한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은 안타깝게도 코스모 폴리탈리즘은 고사하고 원시적인 지역성에서조차 못 벗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냥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옹알이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등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패거리 중 하나일 뿐이다. 아 이거 동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확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밥 먹고 놀자. 네. 네. 예수 사후 기독교에 있어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사실상 운명적 관계다. 유대라는 지역성을 고집한 유대인은 유대교인으로 남고 유대 지역성을 벗어나 글로벌화한 것이 기독교다. 따라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곧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곧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예,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마가복음 네. 좀 얘기하면서 네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비어 있는 무덤에 여자들이 왔을 때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전해라. 네.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그거는 이 무덤에 오는 여자들을 무덤에 접근 금지를 시킨 거예요. 네.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영웅을 숭배하는 게 그 지역성에 제한이 된 게 속박이 돼 있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그쵸.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예수님을 지역성에 속박되는 영웅의 차원에서 지역성을 벗어난 신의 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마가의 시도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역성을 벗어나야지만 영웅 차원에서 신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속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성에. 예, 그래서 그 예, 이런 말씀이 제 그때 그거랑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 그 예수의 부활 내러티브에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이동의 네, 네, 네. 모습을 보면은 그것도 네. 참 흥미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네. 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네. 그 긴 여정 끝에 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네. 부활하고 네. 다시 갈릴리로 그렇죠. 돌아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 미니스트리, 예수 목회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네. 거기가 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 무브먼트의 네. 예수 운동의 그 방점은 네. 그 예루살렘이라는 로컬리티에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렇죠. 로컬리티를 벗어나서 네. 여러 문화가 중첩되는 변두리 지역, 그렇습니다. 변방 네.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서는 인 비트윈니스라고 부르는 네. 예, 그 사이성이죠. 네. 예, 그 사이성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아주 저번 주에도 저희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그 계속성, 정체성과 연속체 이 두 가지 네네.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유대적인 민족 정체성, 네, 그거를 결정해주는 장소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그 교회 사도행전에서 박해를 받고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네. 깨지고 마른 거죠. 그렇죠. 여러 군데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보면은. 네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네.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항상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긴장성. 네. 맞아요. 네. 그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려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사실 보수성이죠. 그렇죠. 네. 보수성은 네.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화이트헤드 선생님의 예, 그 철학에서도 보면은 네.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그 stubborn facts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안에 얼마만큼의 이 열린 그 마음을 갖느냐, openness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 삶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산 대로 그대로 오늘 살 것인가 네.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예, 시도 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디선하고 예, 그걸 구분해 내고 예, 그대로 살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돌멩이와도 같은 삶이에요. 네. 변함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냥 돌멩이로. 네. 예. 근데 계속 변화 발전하는 예,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공동체 만들기. 세 번째 이야기라뇨? 아, 그 엿장수님의 댓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 다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너 자신을 알라. 네. 아,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그렇죠. 네.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된다. 네. 그렇죠. 교회담을 허물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라. 그러기 네. 위해서 무엇보다 인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죽을 날까지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비판 정신. 예, 이걸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네.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엿장수님 글을 읽을 때 사실 마음이 서늘해지는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명쾌해지는 느낌이 더 커요. 명확한 생각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네. 좀 엿장수님 댓글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기 마음이 좀 서늘해지는 느낌이 안 드나요? 이렇게 저는 뒷골이 서늘해진다. 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와이프랑 네. 전화하면서 혼나는 느낌?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거. 예, 네. 네. 그러니까 늘 저희를 돌아보게 하는 네. 네. 그런 글을 써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료바고님께서 또 글을 써주셨는데 우리 애너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아료바고님은 소개해 주시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좀 열심히 읽으시면서 네. 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다 재해석해 주시고 네네.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구약의 구약 주로 구약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그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서 바알 신앙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행위나 나눔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재물이 뭐냐. 네, 그래서 뭘 가져왔느냐.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위 자체에 바알 신앙은 관심이 있다. 네. 거죠. 그리고 또 뭐 네. 번영의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바알 신학은 네, 그렇죠. 드린 만큼 또 바알이 번영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 신이 네. 이제 땅의 신이고, 네, 네. 아니 저기 하늘의 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라 신, 네, 예, 이 이제 땅의 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의 네.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곡식을 많이 네. 수확하고. 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결국에는 그냥 풍요를 바라는 풍요, 예. 풍요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 prosperity gospel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냥 돈 그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는다 그 얘기죠. 네네, 예. 네. 그 근데 이제 여호와 신앙은 예배하는 자의 삶의 형태를 본다.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나무의 품과 그늘을 본다. 그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지를 본다. 나뭇가지 끝에 열매를 본다. 그 열매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본다. 그리고 그 품성을 본다. 예배하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본다. 그의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성품을 생각해도 그렇고 항상 이제 양보하고 그런 또 영성을 가졌었잖아요. 아브라함 네.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삶의 질이죠. 네, 예, 저는 예. 그 말이 좀 와닿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네. 신앙인이라고 봐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네. 보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기복적인 신앙에서는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네. 형식만 남아 있죠. 네. 11조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에 다 참석하고 목사님 잘 모시고 네. 헛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헛소리라는 네. 거는 그 목사님한테 딴지 안 걸고 네. 이러면 복 받는다. 네. 그러면은 뭐 직장에서 네. 승승장구하고 네. 돈 많이 벌고 노후가 평안하고 그렇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한국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또한 변질이 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조금 레디컬하게 보자면, 네.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이 지상 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네. 예,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 생명 안에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고, 진정한 삶의 풍요는 관계성에서 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도식화 시켜가지고 잘 믿으면, 여러 가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로 이 복잡한 예수의 정신과 교리를 정말 지극히 단순화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바꿔야죠. 예, 저는 이렇게 아리바거님 댓글 읽으면서, 네. 그 에릭 프로미스는, 네. 그 소유냐 존재냐, having or being, 뭐, to have or to be, 네. 소유냐 존재냐,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네. 이 소유하려는 게 또 바알 신앙이고, 존재에 관한 게 또 여호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좀 크게 보면 그죠. 네. 저는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박스죠. 인생은 하나의 이제 이 공간이 제한된 박스인데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근데 넣을 건 사실 너무나 많죠. 네. 근데 뭘 넣을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바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물질만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네. 경험을 넣는 게 아니고 존재의 변화, 뭐 어떤 그런 성숙 해지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넣어야 되는데 여행, 이런 모험 이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냥 돌덩어리만 넣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는 건 돌덩어리입니다. 네. 예, 그렇죠. 가득 담아 놔도 그 박스가 가득 차는 날 인생은 끝나니까. 그렇죠. 박스가 가득 차면 그 돌 어디다 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존재와 경험에 초점을 맞출 때 소유는 사실은 뭐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청중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 자기 논문 자격시험. 네. 근데 그 퀄 준비하는 그 문서 제목이 뭐냐면 팟캐스트 스크립트예요. 그래요? 네. 어. 팟캐스트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스크립트. 이렇게 제가 문서 작성을 그 제목을 정해 놓고 아, 그러니까 애너님이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게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청취자들께 네. 나누어 드릴 말씀들을 거기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네. 그게 저의 퀄 공부 방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항상 청취자들을 염두에 두고 네. 책을 읽고 정리를 하니까 네. 정리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게 네, 그래서, 사실 네. 그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거는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어느 학교에서 이제 티칭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청취자들과의 나눔의 경험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식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식을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소유는 경험의 일부로 따라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사실 영원히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줄기세포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영원히 배곡주사 맞으면서 영원히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네. 여태까지 경험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소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경험에 그러니까 네. 공감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에 있어서 빈곤한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그렇죠. 한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네. 그러네요. 우리 또 함께하는 세상 삼십님께서 예, 또 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과연 어떠한 예수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네. 예, 이런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소유에 기반한 예, 그런 욕망들을 초월하시겠지요. 네. 예,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네. 그리고 손석희 씨의 그 뉴스룸에서 또 그 창백한 푸른 별 네. 요 꼭지가 있었나 봐요. 네네. 네, 저는 못 봤는데 항상 예. 마지막에 앵커 브리핑 저는 뭐 그 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죠. 네, 설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는 지구가 그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지극히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네.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이제 의미로 예,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엿장수님께서 저는 이거 감동했어요. 이 글 또 읽으면서. 네. 그 마치 이제 눈앞에 영화를 보듯이.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무렵에 경험하셨던 그 성탄의 기억이 남는 이야기를 네. 이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죠? 형님이라고 하셨는데 형님, 예, 예. 그 사촌 형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가의 장남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외가의 장남이니까 어머니 쪽이죠. 네, 그렇죠. 어머니 쪽에 그러니까 그 사촌 외사촌 외사촌 형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성탄 한 그 어느 밤에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캐롤을 예, 부르는 거를 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쭉 적어 주셨는데 그 형님께서 그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셔서 또 이 교회를 또 하시게 됐다. 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주셨어요. 어디 떠나시면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읽어라. 그게 신약 성경이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 새벽송. 그렇죠. 얘기죠. 네. 새벽송. 새벽송 네. 해보셨어요? 아, 어릴 때 많이 해봤죠. 네. 네. 되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던 기억이. 그렇죠. 이게 뭐 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젊음을 불태우는 거죠, 그냥. 네. 네. 그 굉장히 추웠던 기억과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그 각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따뜻한 거를 또 그렇죠.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캐럴을 같이 모여서 부르면서 그 한 집만 듣는 게 아니고 네.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다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그리고 또 캐럴이 다 신나고. 좋잖아요. 따뜻하고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마음을 예. 편안하게 또 해주고 고요한 밤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네. 일단 성탄절의 그 의미가 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가 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네. 거거든요.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고 저기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팔짱 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 네. 어떤 그 아주 무정하고 네. 그 네. 스트릭한 그런 감독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렇죠.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성탄절에는 네. 아기 예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네. 요셉 그리고 뭐 양치기 저기 뭐 목동들 목자들 네. 그리고 또 화려한 그 동방 박사들 그죠? 뭐 그 선물 너무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연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정말 화려한 뭐 트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래서 참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설렘이 이렇게 오는 네. 있는 계절인 것 같고 어떤 좀 기억이 나세요? 어렸을 때나 뭐 살아오시면서 성탄에 대한 뭐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네. 네. 아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이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선물 받으신 기억 있으세요? 뭔가를 많이 받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네. 이거 또 네. 얘기하면 또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그 저희 때는 우리도 젊어요. 저희 때는 정말 최고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네. 과자 세트였어요. 그렇구나. 네. 좀 어떠세요? 좀 관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생각이 나네요. 과자 그러니까 세트. 박스 하나에 그렇죠. 과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종류로. 여러 종류가.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이제 난리 나죠. 네. 네. 뭐 그랬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물질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나는데 네. 교회에서 연극하는 거. 아, 그렇죠. 꼭 이제 제가 또 교회 네, 신앙하니까 네. 꼭 저를 뭐 요셉 같은 거 시켜요. 그렇죠. 네. 그럼 막 대사가 막 잔뜩 있어요. 예, 마리아와 또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예. 막상 이제 제가 어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 걸 하니까 네. 앞에 나가서 대사를 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또 완전히 새카매지는 거죠. 예, 새하얘지죠. 새하얘져요. 그래서 네. 대사를 까먹어서 이 모든 온 교인들한테 놀림을 받았던 놀림,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됐던 트라우마로 남았죠. 트라우마가 아주 깊게 예. 남아있죠. 네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연극 같은 거 항상 하잖아요. 하죠. 네, 항상 네. 예.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네. 했었는데 네, 참 좋았어요. 네. 저도 지금 이번 주에 보여드릴 뮤직비디오를 아이들이랑 어제 찍었는데 아, 네. 네. 그 12 Days of Christmas라는 그런 네. 캐롤이 있어요. 네, 네. 뭐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sent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네. 계속 이 시리즈로 뭐 second day of Christmas 이렇게 third day of Christmas, 12 네. days of Christmas 이렇게 하면서 그 선물 받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12번째 성탄절에는 12개의 뭘 받았고 11개의 뭘 받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왜냐면 네, 네. 12번째 크리스마스 때 뭐 이걸 12개 뭐 11개 뭐 이걸 쭉 한 번 더 올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사실은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캐롤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돼요. 네. 아, 바쁘시겠네요. 아, 바쁩니다. 네. 그 저는 또 이제 20살 무렵에 네. 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했었던. 칸타타. 네, 또 그런 기억이 또 있네요. 아, 네. 할렐루야 이런 거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때 뭐 한 두 달을 연습을 해가지고, 예, 그 성가대에서 그건 사실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탄절 하루를 위해서 연습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랬구나. 그 사모님도 만나서 노래 하나 하나 하면서 아니요, 뭐 제 아내는 그때 만난 건 아니고요. 그때 만난 거지. 예, 아무튼 또 그런 칸타타 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촛불 집회와 좀 성탄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네. 사실 굉장히 고요하게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탄생했죠. 조용하게 그죠? 네. 그냥 뭐 지인들 몇 명만 모인 거 아니에요. 네. 알만한 사람들만 모인 거죠. 아는 사람들만. 모르는 사람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알고 온 거잖아요. 네. 소식을 듣고 오고 네. 동방 박사들도 하늘 별 따라서 온 거잖아요. 네. 아는 사람만 딱 온 건데. 근데 정말로 조용하게 엄청난 혁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늘과 땅의 만남. 그죠? 하늘의 뜻과 땅의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마음속에 불을, 촛불을 우리 안에 켜주시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또 오신 거잖아요. 불을 지피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굉장히 그 지속적인 혁명의 불씨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좀 의미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아, 이 예수의 삶을 봤을 때 또 그리고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봤을 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민자에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민자?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또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도 네. 그 이집트 망명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집트 망명 중에 태어났나요? 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갔죠. 거기서 태어나서 바로 이집트로 그렇죠. 갔죠. 네. 그래서 이집트로 간 거죠. 태어나서 이집트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망명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리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모세의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죠. 이제 풀러 나간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또한 그 갈릴리에서의 복음 생활 그 복음에 전파되는 모습도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 망명과 이민자들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예, 마음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시리아 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죠. 아, 네. 잘하셨네요. 그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항에 시리아인들이 한 60명? 그 정도 지금 체류 지금 한 60명이 아니라 한 20명인가? 30명 그 정도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 6개월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공항에 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네.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그냥 공항에 그냥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가서 뭐 밥도 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민족적 정체성을 깨끗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또 뭐 기독교적 정체성 뭐 이런 거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네, 네. 혹시라도 뭐 테러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테러를 일으킵니까? 아이들이고 다 지금 나라도 잃어버리고 완전 힘든 사람들인데. 네,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 엿장수님께서 남겨주신 글 참 감사하고요. 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형님께서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연세가 좀 드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저기 애노님이 여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랜덤하게 그냥 엿장수님 댓글과 별로 상관없는 댓글을 엿장수님 댓글에 달았는데 예, 이번 주 방송에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국의 영성 일기를 더 열심히 쓰라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네요. 네. 네, 그래서 기독교 포털 뉴스에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시선으로 정윤석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네. 한번 이거 나누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 네.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11월 4일 이제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분노의 영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분노의 영이 나라를 확 사로잡고 있는데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길 분이 날 때가 있지만 절대로 분을 품지는 말아라. 마귀와 틈탄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러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분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촛불 집회와 탄핵 전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촛불 집회 가실 분들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씁시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판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전에 우리야 뭐 예, 전에 이제 비판을 한번 네.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욕을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예, 욕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억울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유 목사는 또한 영성 일기와 관련 어떤 사람이 제게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고 해 그래요. 좋은 건 좋겠는데 영성 일기 좋긴 하겠는데 너무 지나치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 목사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나친 건가? 그래서 지난번 금식성회 때 월요일에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저 너무 지나친 건가요? 그런데 주님이 너 여전히 부족하다. 주님은 지나치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라고 설교했다. 이렇게 했네요. 네. 네.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네. 그 이야기를 한 건 맞죠. 지금 사실은 한 가지 뭐 두드러지는 문제점을 찾자면 네. 직통 계시 이를 그,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통 계시도 내가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거는 사실은 주님이 대답한 건지 자기 생각인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실은 네.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주님이랑만 얘기하고 딴 사람이랑 좀 네.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 부목사님 목사님들이 네. 그런 종류의 레토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 처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분노의 영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네. 기도하다 본인 생각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내 머릿속으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네, 분노의 네. 영이 다가온다. 네. 우주의 기운이랑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주어져 있고 네. 예. 그 예수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네.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네. 예, 그걸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네. 본인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죠. 예,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예, 그 하나의 수단으로 또 쓰는 거죠. 그리고 아니, 본인의 정당성을 그렇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쓰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차마 이런 얘기를 못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막 손발이 오글거려가지고 그렇죠. 아예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설교잖아요. 네. 설교에는 이 thesis statement이 있잖아요. 네.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건데 네.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네, 직통 계시다. 내 기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기분. 내 감정. 그냥 느낌? 네. 네 그냥,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그냥 호련히 네. 떠오른 생각. 네. 그냥 호련히 떠오른 이미지. 네. 예, 지금 유기성 이 목사님 감신대 출신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지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페이스북 팔로워가 8만이, 네, 8만이 되고 네.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신 오피니언 분이잖아요. 오피니언 리더인 거죠. 오피니언 네. 리더인데 그 오피니언의 근거가 뭐냐? 네. 내 기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핀트가 확 벗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작성하셔도 안 돼요. 그렇죠. 설교는 사실은 요즘엔 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서도 많고 일단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왔는지 그리고 네. 동시대의 학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쭉 섭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박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영감은 이런데 근거는 이렇다. 네. 이런 식으로 딱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네. 기분에 따라서 하면은 최순실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냥 현몽하신 어?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꿈에서 어머니. 꿈에서 나타났다. 네. 뭐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이렇다. 네. 아니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근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맞아 뭐 느낌이니까. 네. 물론 네. 그런 그 자신 영적인 경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실체가 있으려나요? 근데 그 영적인 경험도 사실은 실체로 사실은 우리가 검증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그 무아지경 속에서 뭔가를 네. 이제 그 신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네. 통해서 네. 뭔가 이제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받는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는 그 화살이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본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 그 깨달은 바를 예,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게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의 그 영성이 삶을 풍성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니, 자기의 삶만 풍성하게 하죠, 사실은. 자기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 어떤 이제 자기의 명성과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인기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워낙에 달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면 아, 진짜 이 사람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말쟁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사회적인 책임성이거든요. 네. 네,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네. 그걸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전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일단은 문제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제대로 된 판단 능력도 지금 저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이런 분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이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어떤 그 말과 설교에 감명을 받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분노가 이제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노의 영에 네. 사로잡혀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촛불 집회 나가더라도 네가 서야 될 자리를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분노는 저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다른 종류의 분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 자식이 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하면 그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분노를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정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그냥 한마디로 개새끼란 얘기예요. 이 개새끼들아.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너희는 이미 죽어 있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잖아요. 네. 니네 겉모습은 뻔지르르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모자 쓰고 거기에 그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서 있지만 네. 너희의 속은 이미 죽어서 다 썩어진 지 오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이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 네. 중에만 랍비들로 불리면서 참 훌륭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뭐 저기 네.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최순실이나 박근혜만큼 나쁜 짓을 저지른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에게도 그 정도로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비판이 몸에 입에 베이신 분, 여기 입에 베이신 분이라고. 네. 네. 완전 정봉주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 앞들에서 네. 그 장사치들 다 엎었잖아요. 네. 판때기 다 엎고. 네. 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분노. 근데 거룩한 그 분노거든요. 분노가 네. 이유가 정당하잖아요. 예수님 분노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네.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네. 이건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예요. 그게 거룩한 분노죠. 사회 구조상의 이 구조적인 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비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분노하지 말라. 이거는 그러한 이 분노 예수님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었지만 네. 이분이 지금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바울이 얘기한 그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 사실 바울이 네.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는지 그리고 그 문맥과 그 정황을 역사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그렇죠. 우리끼리 네.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착한 사람들끼리.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흥사 뭐가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너무 아 붕 잘생기고 젊고 하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랑 결혼하라고 하셨다고. 어 이거 왠지 저기 경험담인 것 같은. 아니 맞드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그 근데 그 뭐 여자가 예쁘고 뭐 훌륭하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예, 단칼에 거절했다. 네. 예,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어 그 네가 꿈에 목사를 본 건 목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꿈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네. 또 경강부에 하시면서 싹 틀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셨다. 아, 그 뭐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지? 네. 예, 하면서 잘 위기를 모면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모면을 하셨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 왜냐하면 근거가 셀프 레퍼런스예요. 그렇죠. 어, 네. 나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근거는 뭐니? 근거는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대한 근거가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레퍼런스. 그러니까 영성 일기가 가진 맹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성 일기는 적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적은 글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참고 문헌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카데믹한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성 일기를 쓰고 쓰고 또 쓰다 보면은 나만의 깊은 주관성의 골이 생긴다. 주관성의 골. 거기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네. 예, 본인의 생각을 나누고 본인의 하나님 경험을 나누면서 네. 예, 본인의 영성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그 영성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자기 생각이 그냥 빠져버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성 얘기를 쓰면서 뭐 경제적인 소견을 자기 나름대로 적는 거죠. 경제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경제학 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네. 그러면은 옆에서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그 영성 일기를 보고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전혀 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성 일기 쓰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미 다 주관성의 골에 빠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성 일기 교환해서 봐요. 그럼 또 새로운 주관성이 더 좀 약간 넓지만 더 골이 깊어지는 네. 공동체 안에서의 주관성의 골이 깊게 구렁텅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공동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성 일기 운동에는. 아, 그래요. 그렇지만 네. 외연이 전혀 넓지가 않아요. 네.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성경 해석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성경 해석을 하면서 아유 그런 묵상을 하셨네요. 이게 서로 빨아주는 거죠. 놀랍네요. 네. 네. 아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네. 어쩜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담이 더 높아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회적인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네. 그거를 전혀 무시한 채로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영성일기 쓰자 거기 네. 촛불집회 나가지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네. 더 그 고결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고결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그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냥 고결한 크리스천들은 네. 우리끼리 그렇죠. 그건, 네. 그게 문제라는 담쌓기 거예요. 운동인 네. 한마디로 담쌓기 그러니까 운동. 예수의 정신을 바로 알고 네. 그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 그럼요.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유기성.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그 이제 어떤 뭐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던 예,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서 들은 설교들의 맹점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 결론이 네. 그냥 도덕적 당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가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개인의 다른 면은 네. 개인의 영달로 끝나요. 개인의 영달로.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도덕적 당위성으로 네. 그 귀결된다는 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느 구절을 읽어요. 네.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성, 네. 도덕적 당위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네. 그게 기독교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깊은 사고 없이 깊은 그 신학적인 성찰 없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네. 돼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말로.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윤리 신학적인 고찰이 네. 성서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이 에틱 이 윤리학적인 어떤 고찰이 네. 설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저는 그게 빈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편적인 윤리성에 대한 고찰이 네. 예, 그런 철학적인 고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설교에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예. 어떤 고찰이 필요하죠. 예, 고찰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은.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네네. 그냥 그 억구 그대로를 가져와서 네. 예, 그냥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네.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착하게 네. 살아야지 그냥 이런 얘기로 끝이 나버리는 정말 의미 없는 설교. 예, 그냥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좀 예. 그런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걸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정말로. 네. 착하게 삽시다. 이거 정말 좀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게 삽시다 좋은 설교인데, 네네네.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건 중간에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결론은, 더 이제 깊은 깨달음과 이제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이제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삽시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회적인 참여의 그런 네. 예,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체성도 없고 적용점도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적용점이라면은 그냥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영성일기 더 열심히 쓰는 것 정도로 그친다. 그렇죠. 라는 거죠. 사실 촛불집회 나가라는 설교를 해도 모자르고요. 그리고 촛불집회 나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치를 일상화하고 사회 참여를 일상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일상화할 것인가. 네. 예,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사회를 얼마나 더 나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줘도 모자를 파네. 영성 일기를 더 열심히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도대체 어떤 예수님? 본인에게. 우리 예수, 네. 내 예수님이랑 너의 예수님이랑 다르고 네. 다 다르죠. 예, 듣는 음성이 다 다르고. 예. 참네. 답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네. 그 우병우가 드디어 청문회에 나왔었어요. 국감 청문회. 아 예. 그 근데 그 보면서 국민 밉상. 아, 그 보면서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국민 네. 밉상이죠, 완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잘 모른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특검 조사 때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런 얘기였어요. 제대로 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 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좀 딕션이 안 좋더라고 이 사람이. 아 그래요? 씁니다를 뜹니다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딕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더 밉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물론 이제 딕션 그...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조대위가 또 네. 나와가지고 조대위. 똑같은 얘기했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일할 때 얘기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의무실에 있다 의무동으로 말을 바꾸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의무동에 있다가 의무실에 있었다. 네, 본인 네. 이제 의무동에 있었다 그랬다가 의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바꿨는데. 대통령 바로 옆에서 있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여기 와서 국감에서는 국조에서는 박근혜랑 훨씬 막 몇백 미터 떨어진 네. 곳에 있었다 이렇게 네. 말을 바꾼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 네. 뭐 그럼 자기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이대 사람들도 그렇고, 네, 최경희 총장, 네, 전 총장. 이대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재벌 1세, 2세, 3세들 예, 때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 네. 거짓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제가 네. 느낀 거는 일단은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초라하신지 네. 정말 그 초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 자기가 섬겼던 네. 주군들 네. 지금 뭐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 사람들의 그냥 꼭두각시. 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떤 대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냥 생존을 위해서 지금 가느다란 이런 동아줄을 굳게 부여잡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건데, 그죠? 네. 그,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그 뉴스앤조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 우리의 그 뉴스앤조이. 거짓말의 향연 국회 청문회. 네. 성경은 뭐라 말하나.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사탄. 예. 사탄의 주요 속성이 거짓말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담과 하와를 꿰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접근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어떤 이원론적인 그 조로아스터교적인 접근은 하셨어요. 사탄의 주요 속성입니다. 사탄 이야기를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이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네. 접근으로 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네. 거짓 증거하지 그렇죠. 말아라. 네. 네. 그 신명기적 접근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이게 신명기적 접근이네요.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다. 벌 받는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촌스럽게 네. 네.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 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 네. 시도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도 좋죠. 들고요. 물론 이제 네. 일단 우리가 까고 싶어 하는 대상을 까고 있으니까 감사한 네. 일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아합 왕이랑 나봇, 네. 그 나봇의 포도밭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야기 이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네. 사람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네, 재판장에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 포도밭을 뺐거든요. 아. 그게 이제 아합의 정말 큰 죄로 나중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몰수한 거잖아요. 강탈한 거예요. 강탈. 예, 네, 그 네. 이세벨은 그러니까 최순실이네. 뭐. 아합은 박근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 를 해가지고 네. 그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네.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네. 이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진실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예, 그런 판단들 때문에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워낙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예, 배신을 못하는 거죠. 네. 거기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참 용기 있는 거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조윤옥 대위. 조여옥. 조여옥? 네. 조여옥 대위. 네. 이 사람 저기 미국에서 네. 있다가 간 거잖아요. 숨어 있었죠. 거기 텍사스인가? 네. 어디 무슨 학교? 네. 근데. 그러니까 텍사스에 미군 부대가 많죠. 네. 네. 거기 무슨. 큰 부대들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네. 학교 과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 4차 청문회 때 못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간호장교로서 이런 특혜는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특혜 그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간호장교, 간호과로서. 예. 뭐 군의관들은 그런 거 거의 없죠. 왜냐하면 거의 말뚝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장기로 가면은 뭐 그런 기회가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서도 거의 과탑 네. 막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임관한 다음에 또 근무 성적도 막 최고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차출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시험도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저는 간호장교 중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우리 또 애너님이 네. 또 그쪽으로 또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네.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인인데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네. 국회에서 부르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네. 수료를 못 받는다고 수료를 받는 게 먼저라 학교에서 허락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또 누군가요? 어떤 백승준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질문을 해주고 예를 듣고 어. 이완영이랑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이건 굉장히 특혜고 그 거래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여 누구요? 조대위. 조대위. 이 사람은 또 이제 앞으로 조여옥 이 대위 앞으로 계속 군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야 앞으로 진급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텍사스 거기 있을 때 교회 한인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눈물을 확 쏟으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밀양이랑 좀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양에서 그, 네네네. 그 납치범이 아들 납치해서 네. 죽인 그 납치범이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데 네. 그거를 그 누구죠? 그 사람이 여자 전도연 전도연 네. 전도연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도연도.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갔는데 그 남자가 아, 그 여자가 그 전도연이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그러잖아요. 아 괜찮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그 여자가. 미쳤잖아요. 네, 그때 네. 그것도 미쳤죠. 그러니까 네.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았다고 네가 거짓말을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국민들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아 참. 어쨌든 그 거짓의 네. 대마왕인 저기 김기춘 네. 씨. 그 사람이 제가 볼 땐 사탄인 것 같아요. 네, 회개하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그 거짓말이라는 게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형식과 의미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네. 서로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형식 말의 말이라는 형식과 네. 그 의미 사실이라는 네. 형식과 말이라 아니, 사실이라는 내용과 말이라는 형식의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거짓말을 사실 몸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사실은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실은 반응이 있죠. 몸에 반응이 네. 있어요. 몸에 맞아요. 타격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면 몸이 건강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몸이 이 내용과 형식의 괴리를 몸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사실은 타격이 와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들 거예요. 우병호 같은 사람도 힘들고 네. 네.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다. 네.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네요. 네. 네. 그 굉장히 의학적인 접근이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운데요, 거짓말은. 빨리 회귀했으면 좋겠어, 다들. 그러게요. 네. 네. 정신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정말. 아유, 네.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런 와중에, 성탄 전야에 9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약 60만 명이 이제 모이셨대요. 네. 네. 그래서, 그 뭐라고 이제 서로 인사들을 나누셨냐면 하야 크리스마스. 어 하야 크리스마스. 아 예. 네. 어쩜 이렇게 말도 잘 만들고. 네 하야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참 좋네요. 네. 네. 그 우리 이재명 시장이 또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저희 사실 저희 팟캐스트가 약간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1위, 2위 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네. 재생산하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그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이 계속 요즘에 하는 얘기가 집단지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즘에. 네. 집단지성,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 개개인의 지성들이 네트워크로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처럼 대중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끊임없이 변화돼서 그리고 막 자기 검열도 하고 막 하면서 진화에 계속 이 지성이 진화에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이재명은 간대요. 그래서 뭐 자기 비난하는 얘기가 있어도 결국에는 집단 지성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알아차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집단 지성 어느 정도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의 생물체 같은 집단 지성이 이미 한국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번에 국조를 네. 봐도 네. 그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그 사이트들 주갤러들을 통해서 네. 주식만 못하는 주식 빼고 다 잘하는 네. 주갤러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고 그렇죠.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이제 네. 거기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네. 크로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실시간으로 명을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9차까지 이루어진 촛불 집회, 예, 네. 그 힘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 지성은 네.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하고 네. 스스로 진화해 나가고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종편지성 이건 집단지성이 아닙니다. 종편지성은 from 계획된 거죠. 예, 이게 탑다운이거든요. 네. 탑다운 그래서 그냥 주입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지속성의 차이. 촛불 집회는 집단지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네. 지속성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위에서 하달된 명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첫 번째 칼퇴근 첫 번째는 칼퇴근. 아니지만 네. 그 아무튼 어느 번 집회 때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네. 태극기를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요? 네. 쓰레기통이랑 길에다가 네. 태극기 그 네. 나눠주고 이게 다 태극기 집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네. 흔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런 집회를 했다면 네. 태극기를 어떻게 그렇게 바닥에 버리고 아 그럼요. 네, 말도 안 되죠. 가슴에 딱 품고 가야지. 그렇죠. 네, 집에다 꽂아놔야지 네. 가서. 입금 됐다 신난다 뭐 이렇게 네? 텔레뱅킹으로 왔네. Let's go home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태극기 무거워 버리죠. 귀찮아 이러고 네. 버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 대 그 입금 지성이다. 입금 감성. 네. 예. 오늘은 그 원래는 이제 성탄의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좀 오늘은 짧게 마치려고 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넘게 이야기 또 한 것 같아요. 네. 날로 먹는 방송.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한 마디씩 하시고 성탄의 메시지? 예. 네. 저는 약간 목회자적인 자질이 부족해서 네. 아니 뭐 그냥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 하얗 크리스마스 하얗 크리스마스 네. 하셔도 네. 되고 그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오늘 네. 방송에 다 이제 네네. 어떤 그 대림의 의미와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쭉 해봤잖아요. 네. 거기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 네. 먼저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저를 따라 하신다고요? 네. 예, 저는 그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른 성탄과는 조금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뭐 나이가 좀 먹어가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놀라움과 가슴 설레임이 이렇게 있는 네, 그런 성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네. 네. 정말 저를 매일매일 놀라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성탄이 이제 내일이고 네. 오늘까지 이제 대림인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네.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또 그 예수는 내일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고 네. 또한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저는 그 이 촛불 집회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열망 네.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열망 저는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열망 또한 사랑에 대한 열망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가 구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의에 대한 열망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열망 그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자식 잃고 마음 한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들 부둥켜 안고 한번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네. 연대를 위한 연대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네. 서로 연결되기 원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모든 욕과 열망들을 우리가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원초적인 열망들을 구현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망들을 욕구들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지금 그걸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열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해달라.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을 살자. 다시 말해서 존재의 영속성보다 생존보다 이제는 경험에 가치를 두는 집단 지성이 경험을 선택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예수가 원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의 네. 민중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를 따르려거든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나는 잠잘 때도 없어.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나를 쫓으려면 경험을 선택해야 되는 거다. 안정이 아니고 모험을 선택하는 거다. 삶 자체를 선택하는 거지 생존과 번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지금 그걸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미 이 아기 예수가 촛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So happy Christmas.